먹었어. 달빛도 부드러운 서울의 밤을 그대와 거닐면 사랑의 멜로디가 어디선지 바람 타고 들려오는 밤 카네션도 붉게 피어나는 서울의 로맨스.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면서 눈웃음을 지내 행복한 이 순간을 단둘이서 남산길을 걸어가면 성당에서 종소리도 우네 서울의 로맨스.